주문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은 바로 이름이다.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을 어딘가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영화 음향사에서 주술사가 한 말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름 짓는 법 아시죠? 늑대와 춤을 주먹쥐고 일어서 혹은 구르는 천둥. 이렇게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 사람의 역사를 이름에 담는 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의 성을 따르는 관습은 없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음향사에서 그 주술사의 말처럼 이름이 주문이 돼서 사람을 어딘가에다가 묶어둔다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죠? 그들의 이름은 오로지 그들 자신만을 위한 이름이니까요. 내 이름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내 이름의 일부분이 오히려 나를 구속한다고 느낄 때, 아마 그때부터 우리 일생은 불행한 주문에 걸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늑대와 춤을 중에서 존 덤버 중위의 테마 들려드렸습니다. 존 베리의 음악이었는데요. 사실 이 늑대와 춤을이 개봉하던 그 당시에 저도 친구들과 서로 이름 짓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가장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내 이름은 이거야 하면서 지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이름을 실제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죠. 녹색대학이라고 그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를 이렇게 부른대요. 이름 중에 갈매나무도 있고요. 새구름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 일제히 샘이라고 부른대요. 학생은 모두 물이라고 부르고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자,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래서 갈매나무 선생님이 아니라 갈매나무 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새구름 학생이 있으면, 자, 오늘 새구름 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야, 그러면요, 내 이름을 내가 그렇게 직접 지으면 뭐랄까, 더 무거워질 것 같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기가. 왜냐면 내 이름을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내 모습이, 내 행동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서울 강북구 수유 5동의 배은주 씨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제가 배은주 씨에게 지어놓은 이름이 있거든요. 외로운 편지요. 수유 5동의 외로운 편지 씨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늘 편지를 늘 많이 주시는 분인데 참 외로움이 묻어나서요. 그래서 늘 뭐 이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드리진 않아도 항상 제가 배은주 씨의 글을 잘 읽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그래서요, 요즘은 앞에다가 내 이름 앞에다가, 그러니까 성을 아빠의 성 말고 엄마의 성도 붙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건 모두가, 가끔은 저는 그게 다 족쇄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빠 성 앞에 또, 혹은 엄마 성 앞에 아빠 성 하나 더 붙이고 아빠 성 뒤에 엄마 성 하나 더 붙이고, 그러면 그 고리가 두 개나 내 이 양 어깨 쪽지를 묶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여러분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는 날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의 일기장을 보내주실 곳 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으로 글을 올려주시네요. 인터넷 주소 먼저 알려드릴게요. www.imbs.com 그리고 라디오 클릭하시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그 난으로 건너뛰어 오시면 됩니다. 우편번호는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편지,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선물은 영화음악 전문 레이블 MNF에서 말죽거리 잔혹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초대시사회 2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게시판에 이미 공고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그 Love Me If You Dare 이 로맨틱 코미디의 시사회 초대된 분들 그 명단을 공고해놨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 내 일기장 속의 영화는요, 예전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몇 달만 지나고 나면 만으로 서른이 되는 축제의 끝자락에 서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길 가다 듣게 되는 아저씨라는 호칭에 익숙해질 법도 합니다만은 지인들과의 대화 중에는 아직도 20대라고, 아직은 오빠라고 불릴 나이라고 소리를 높이곤 하지요. 기억의 일기장을 뒤져서 내 인생의 영화 5편을 뽑고 있자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조금은 길지도 모를 제 인생의 조그마한 자서전 혹은 중간 회계 결산서를 뽑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2003년에 글을 올려주신 분입니다. 서대문구 신촌동의 노영섭 씨. 노영섭 씨 듣고 계세요? 이 음악 듣고 나서 노영섭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삼동의 윤구현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저도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It Had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입니다. around and finally found the somebody who could make me be true, could make me be blue, or even be glad just to be sad thinking of you. Some others I've seen might never be mean, might never be cross or try to be boss, but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우선 제가 꼽아야 할 영화는 두 편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치 한 편 같은 두 편이죠. 바로 엘리게이터와 대부입니다. 훗날 제가 나이를 꽤 먹고 영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중에야 이 영화들의 제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갔던 영화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엔 누구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맨몸으로 상경하신 아버지, 당신의 두 손으로 어렵사리 이루신 가정, 네 식구 모두 단칸방에 살며 이곳저곳 몇 차례씩 이사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던 시절. 당시 반나절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나선 부모님과 함께 본 영화 중에서도 유독 이 두 편만은 함께 묶여서 제 기억 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화 속의 식인 악어가 사람들을 공격하던 장면, 그리고 대부에서의 총격신 같은 어린 나이에 제겐 충격적인 장면들 탓이겠죠. 화양리 어딘가 극장 앞에 중국 요리집에서 어머니가 제 입을 닦아주시면서 함께 자장면을 먹었던 추억과 함께 이 영화들은 제게 폭력에 대한 공포를 깊디 깊은 흔적들로 남겨주었습니다.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먼 훗날 다시 보았던 대본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였습니다. 좋은 영화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어린 시절 놀던 골목이 어른이 된 지금 찾아가면 왜 그다지도 좁아 보이는 걸까 하는 식의 묘한 느낌을 주더군요. 것입니다. 길거리 전봇대에 붙어있던 지금은 충분히 촌스러워 보일 만한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 포스터를 보았던 것은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당시까지 이른바 반듯하게 자라왔던 저로서는 가족 말고는 그 누구와도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극장이란 장소는 가볍게 가서 시간을 때우고 오는 그런 곳은 아니었거든요. 놀이공원처럼 제 일상과는 아주 다른 세상에 있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안내를 받아야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스타워즈 이 영화를 저는 끝내 극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일종의 스크린북을 친구에게 빌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영화의 인물들을 모두 익혀갔습니다. 쥐라기 공원을 보면 그 어려운 공룡 이름들을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헷갈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게는 스타워즈가 그랬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 한 솔로, 레이아 공주, 그리고 다스베이더 같은 주인공들 외에도 웨지 안틸레스, 모프 타킨 총독, 보바펫 등등 이름들을 영화도 보지 않고 줄줄 댈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헐리우드 키드 대신 스타워즈 키드라는 말로 제 얘기를 꺼낼 때도 있습니다. 그 뒤 저를 열광케 했던 TV 시리즈들 V, 전격 제트 작전, 에어울프, 에이트공대, 그리고 맥가이버. 저는 그 세계에 자연스럽게 매료되거나 세뇌됐고 고등학교 때는 아무런 주저 없이 이과를 선택했고 지금은 순수과학을 업으로 삼으려는 과학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적을 좀 더 붙일까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저는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추석 연휴에 TV에서 방영하던 스타워즈를 흑백 화면으로 봤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어른들의 시끌벅적한 대화를 뒤로하고 TV 앞에 빨려들어갈 듯이 그 영화를 보던 때를 생각하면 불가학력이라는 단어를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레코드 가게에서 생각 없이 뒤적이다가 스타워즈 같은 영화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만나게 되면 일단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는 지갑에 돈을 확인하고 CD를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돈들을 메울까 고민합니다. 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사후 수습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제겐 이런 게 바로 불가학력입니다. 내 일기장 속 영화, 다음 영화는 제게 불가항력이 아닌 선택으로 기억되는 영화입니다. 약속을 펑크낸 친구가 미안하다고 보여준 영화, 분노의 영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율이란 이름의 야간 타율학습이 끝나고 새벽 1시에 FM 영화음악을 듣고 잠들기 시작했던 그 시절, 제게 처음으로 한스 짐머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내내 귀에 들려오던 음악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한스 짐머라는 이름을 기억하겠노라고, 주목하겠노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는 영화음악계에서 제 생각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커버린 한스 짐머를 저는 미리 알아보았다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조그만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분노의 영류, 한스 짐머, 크림슨 타이드, 덴젤 워싱턴, 필라델피아, 톰 행크스, 스플래시, 론 하워드, 다시 분노의 영류. 어느덧 영화 음악을 모은 지도 10여 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LP를, 그리고는 구하기 힘든 CD를 찾아다녔지만 이젠 어느 레코드 가게든 사운드트랙만을 따로 코너로 만들어 두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아 샀던 애니오 모리코네의 베스트 음반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아온 200여 장의 음반들에는 모두 크든 작든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억들의 시작 중에는 이 영화 분노의 영류 또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녀에게 처음이란 강렬한 인상을 남기나 봅니다. 제게도 모든 처음의 기억들은 꽤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처음 혼자 봤던 영화, 처음 샀던 CD, 집에서 처음 본 비디오, 처음 갔던 시사회, 처음 나갔던 미팅, 그리고 처음 여자와 함께 봤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대학교 1학년, 그동안 반듯하게만 자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처음 들어온 대학교는 제게 꽤나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탓이었을 겁니다. 한 시간이나 지하철을 타고 와서는 그저 한두 시간 앉아서 졸면 하루의 수업은 끝이었습니다. 남는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다 축제 시즌, 꽃 같은 5월을 만났습니다. 축제 때 솔로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묘한 의무감으로 미팅에 나갔고 한 사람에게 애프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영화가 바로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죠. 허름한 삼류극장에서 스크린을 가리는 앞사람의 머리를 피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보다는 옆사람이 더 신경쓰였죠. 어리숙했던 저는 옆사람의 손 대신 손잡이를 땀나게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겠군요. 어쨌건 그런 와중에도 영화만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중 아버지가 목사로 교회에서 하시던 말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채로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 설교, 그게 영화의 모든 게 아니었을까요? 음악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마크 아이샴, 저는 처음 이름을 듣는 작곡가였어요. 아, 세상에는 한스 짐머와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 말고도 많은 영화 음악가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프와 바이올린이 절묘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메인 타이틀, 방에 붙여놓은 포스터 이상의 무엇으로 제겐 기억되는 영화입니다. 2014년 3월 24일 금요일 신촌의 어느 커피숍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 30여 분 늦었을까요? 몸살에 걸린 상태에서 학원에 갔다가 약에 취해 지하철을 반대로 타는 바람에 늦었다더군요. 그런 상태로도 약속을 소중히 할 줄 알던 성실함. 대학원생이란 제게 대학원이 2년제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노라고 이야기하던 솔직함. 곱디고운 마음 씀씀이. 처음부터 저는 그녀에게 반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안다는 점이 제겐 좋았습니다. 그렇게 전 길지 않은 제 인생에서 단 하나뿐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고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천일이라는 기간 동안 전 그녀의 뜻을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만 만나자고 하던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그녀가 제게 주었던 마지막 엽서에는 반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와 만날 때마다 서로 1,000원씩을 모아 크리스마스 때 함께 샀던 그녀 몫의 커플링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받아든 순간 마음감이 교차하더군요. 제 물건이 아닌 분명 다른 사람이 주인일 물건이 제게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겐 그 반지를 버릴 힘도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죽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목에 걸고 다닙니다.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아무래도 모르겠더군요. 핸드폰에 제 이름도 아직 프로도입니다. 이쯤 되면 제 일기장 속의 영화 그 마지막 무슨 영화일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국내에 처음 책이 나왔던 93년부터 지금껏 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영화죠. 책으로, 게임으로, 영화관에서 또 DVD로 몇 번을 봤던 작품이며 제가 별 5개를 주는 몇 안 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뒤로 저는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도 울기도 하는 주책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겐 골룸이 없으니 언제쯤 반지를 없애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저의 영화 반지의 제왕은 아직도 촬영 중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남들보다는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오르막과 내리막을 만날 테고 언젠가 다시 내 일기장 속에 영화 5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영화들 중에 몇 편은 빠지고 또 새 영화가 자리 잡겠죠. 영화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또 더 많은 인연들이 이어지겠죠. 제 영화 일기의 다음 장을 저 스스로도 기대합니다. 노영섭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음악 쭉 알려드릴게요. 노영섭 씨의 영화 첫 번째 영화 대보 중에서 니노 로타 영화 음악 대보의 러브 테마 들어봤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은 영화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 분노의 역류 한스 짐머를 발견한 영화라고 하셨죠. 그 중에서 파이팅 세븐티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마크 아이션의 영화 음악을 맡았는데 그 중에서 A River Runs Through It 이 곡은요 민연홍 씨 또 윤중철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중에서 하워드 쇼가 음악을 맡은 바로 그 영화의 Concerning Hobbits 하빗을 생각하며 그 곡까지 쭉 들어봤어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굉장히 기다린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작은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와 같은 혹은 나와 다른 사연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감정을 특히나 일기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오현석 씨. 내 일기장소의 영화를 들을 때 요즘에 드는 작은 거부감이 있다고 하셨죠? 왜냐? 나름의 삶을 영화와 함께 정돈하는 그 초월적인 느낌이 오현석 씨를 슬프게 한다고요. 고백은 해결이 될 수 없기도 하니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요. 제가 늘 말하듯이 저기 또 다른 수많은 내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위안하며 힘을 얻다가도 라디오가 꺼지고 침묵과 함께 시작하는 현실은 막막함의 한가운데로 몰아가곤 한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이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영화와 함께 정리해서 펼쳐내는구나. 그런데 문득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뭔가 막 꼬인 것 같은데 그건 정리도 안 되는데 게다가 누구 앞에 이야기하기도 민망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우습지만요. 저는 그 수다의 힘을 믿고요. 예전에는 그런 힘을 믿지 않았어요. 가끔 그 방송인 것을 아주 근사하게 나름대로는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하고 울고 또 뭐 시누이 뭐 시부모 혹은 친구들과 서로 그 누구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그 내면의 가족사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방송 진행자는 그들에게 가끔씩 뭐 정리도 해주고 훈계도 날리고 하는 방송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방송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잘 이용해 먹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일기장 속의 영화는요. 저는 적어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끼리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내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고 그 다음에 겪는 어떤 카타르시스 그리고 내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남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그걸 듣고 나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는 개인적인 어떤 향수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의 현실을 한번 비추어보는 그런 장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를 통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이번에 MBC 라디오에서 예쁜 엽서전이 열려요. 예전에 예쁜 엽서전 하면 알록달록 정말 신기하고 예쁜 엽서들로 동화 속 풍경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진짜 기대가 큽니다. 일반 엽서뿐만 아니라 이카드 등등등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거든요.

그 같은 영화와 같은 제목의 곡이었는데요. 영화의 엔드 크레딧에 깔리던 탐 웨이츠의 음성이었고요.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부산 영도구 청라기동의 박봉욱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제르메가요 중에서 탐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 부른 그 Free Falling 탐 패티의 음성인데요.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뮤지션의 전기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들을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FM 영화 음악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oulevard and all the bands.